곳에 살았어. 과문한 사랑을 받았어. 다음이 없어져 신이 없어. 내 꼬라지 한 심망작이 없어. 후회는 기본이고 손이 잡히지 않아. 그 어떤 일도 들리지 않는 위로 아니 잠시나마 나 같은 놈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준 거였잖아.